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과 몽골인민 혁명 승리 96돌째 즈음에서 22일 주조 몽골 대사관에서 나무 심기가 진행됐습니다. 조철령 조선몽골친선협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과 수레긴 초그게렐 몽골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